별이 하나 떨어졌어. 따분했던 내 가슴에 파고들어 자꾸 반짝여. 이상하게 기운이 나 두살이던 꿈을 깨워 세상으로 걸어 나왔지. 나도 날 잘 몰라. 사람일도 몰라. 안 되란 법 없어. 제법 두렵지 않아. 이때가 딱 좋아. 큰일 내기 좋아. 가까워져. We don't cry.